채우네 서내려간 기억 다 지우지 못한 메시지들 하나 둘씩 되뇌이면서 지워보지만 오히려 아픈 가슴만 쓰여가네 바보 같은 날 이렇게 너를 지우려 애를 쓰지만 잊으려 하면 할수록 기억 속에 남아 우리 함께한 추억들 멈춰버린 화면들처럼 하루를 살아